이 부분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걸 이제 핑계로 해서 이제 유정수. 예, 유정수가 이제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한 이제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대한 이제 호전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석유화학주들 이런 것에 대한 반등도 이어지고 있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조정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IBB 이제 그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가 4.48%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힐러리 이제 그 발언이 힐러리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그 수세에 몰렸죠. 왜냐하면 이제 버니 샌더스가 지금 아이오와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 보게 되면은 1, 2위, 1위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니 샌더스에 대한 이 뺏긴 것을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이 부분을 좀 만회해 보고자 힐러리가 지금 이제 제약 업체에 대한 그 폭리를 갖다 저지하겠다. 이제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쪽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급락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화두가 지금 시장에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쪽 우리 시장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조정에 대한 쪽은 그렇게 크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시장만큼 조정에 대한 쪽이 이제 크지 않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그런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힐러리 뭐 얘기도 있겠지만 뭐 그 기폭제가 된 건 사실이 되겠죠. 힐러리 이제 아이오에서 이걸 졌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부 다 다시 뭐 1등을 회복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이오 이제 회사들에 대해서 제약주의 제약회사들의 폭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특정하게 이제 기생충과 관련해서 이제 감염에 대한 치료제가 있는데 35달러였는데 하루 만에 750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3달러. 예. 그러니까 뭐 나라 프리미엄. 예. 뭐 수십 배가 올라갔는데 50배. 예. 거기에는 아직 가만 계세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아, 교수님이 되더니 너무너무 민감하셔요, 지금. 정확하게 해야죠.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 그 뒤에 그 뒤에 누가 있냐면요. 이게 되게는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그게 인수가 됐어요, 그 회사가. 네.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인수했죠. 네, 헤지펀드만 많았는데 그에 대한 비판이 많은 거예요. 네.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다시 나오는 건 당뇨병 치료제가 또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가 3년 동안에 주가 뭐 아직 회사 그 주가는 모르겠고 제품 가격이 5배 올라갔다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보면 흥미로운 게 미국에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 그 미국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제품이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안 올랐다는 거예요. 네. 아시아는. 근데 미국에 올랐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가격질을 한 거잖아요. 네네. 갑질한 거잖아요. 이번에 기생충 감염제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딴 것들이 효능이 쫓아가지 못한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 몇 년이에요? 그 병 나온 지가 약 나온 지가요? 그 병 약이요? 네. 그 약 나온 지가 지금 잠시만요. 그 약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그러는데 뭐 50년 전에 나왔다. 아니 50년 됐나? 30년 얘기하다가 혼날까 봐 확인하려고 50년 넘은 거거든요. 네네. 50년 넘은 약인데 갑자기 튀어 올라간 거예요. 네. 그 100% 갑질이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불평들이 많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 압박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일인데요. 거기도 이제 그 오바마 케어 덕분에 어찌되었건 간에 그동안에 의료 사각지대.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아시겠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적당하게 돈이 있으면 완전히 죽는다 그러거든요. 미국은요. 폐가 망신한다 그래요. 한번 제대로 병 걸리면. 그래서 아주 돈 많은 사람 상관없고 아주 없는 사람들은 또 살려준다는 거예요. 네. 예, 뭐, 완치는 안 해도 살려주기까지 하는데 중간에 있는 중산층이 몰락하는 거는 미국에서 의료보험 때문인데, 결국 그래서 지금, 오바마 케어가 많은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뭐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저 이제 아는 제 집안 어른들 미국에 계신 분 계시는데요. 의료보험 한 달에 2,500불 정도네요. 의료보험만. 은퇴하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미국의 의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암이나 뭐 검진을 하려면 보통 5만 불, 3만 불 막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죠? 그 의료보험제도? 네, 의료보험제도 말고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테스트 있고 뭐 하는 거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거가 상당히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불평불만들이 워낙 많은 김에 또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힐러리가 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7월 달에 6월 말 7월 초에 출장 갔다 와서 주거 얘기한 게 바이오에 대한 버블 얘기가 미국에서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신 나오는 거야 핀테크다. 3을 이트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일련의 흐름이다.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이런 것들이 일련의 흐름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데니스 로카트 연준 총재 있잖아요. 네. 그 총재인데 연내 금리 인상 유효 요 얘기 좀 잠깐만 해주시겠다고 하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쪽에서 던지려는 의도는 뭐냐면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예. 유효하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연준이 이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네. 그런 시그널을 이제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전히 그 시장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그 옐런 남편의 그 논문이 뭐였냐면 네. 정부의 비대칭성 이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은 아무 누구도 정부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가 없죠. 누구나 네. 다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기관도 헷갈리고 개인도 헷갈리고 네. 모든 투자자가 다 헷갈리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연준은 계속해서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혼란스럽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은 지난번에도 틀렸죠. 왜냐하면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의 이제 그 설문조사에 대한 쪽에서는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가장 네. 높았고 네. 내년 1월이었는데 여전히 뭐 연준은 올해 인상한다라는 네. 그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체적 수급 상황도 주체별로 좀 체크 좀 맞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쪽은 외국인에 대한 매도 강도가 어제보다는 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1,900억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300억 정도 매도였는데 코스닥이 41억 매도,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256억 매도니까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쪽이 자연스럽게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는 상황에 대한 쪽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쪽에서 선물 시장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뭐 선물 시장 어제도 뭐 그렇게 별다른 그 큰 그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쪽 매도가 없었죠. 어제도 선물 시장 쪽에서 매도가 없었는데 오늘도 역시 매도 없이 약간의 매수 정도에 대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잠시 후에도 또 우리가 이슈 돌직구 시간을 하겠지만 우리 또 자동차하면 또 이승원 대표 교수잖아요. 네. 자동차 전공 예? 우리 석사님 네. 예? 네. 자동차 주식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동차 주식을 어떻게 보냐고요? 네. 눈으로 본다는 얘기, 그런 허접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폭스바겐 이외에 여하튼 어제 오늘 오르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안 되죠. 예. 네. 말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네. 워낙 싸니까 올라오는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네, 여전히 뭐, 자동차 주식 여기서 뭐 28만원까지, 19만원까지 간다고 해서. 네. 올해 고점이죠. 올해 네. 고점이 뭐 19만원 근처까지 간다고 해서 이상할 거 하나 없죠. 네. 그래도 여전히 장부가 언던데. 20만원도 싸죠. 20만원도 싸죠. 25만원도 싸죠. 25만원은 안 싸죠. 25만원은 안 싸요. 안 싸죠. 그건 안 싸죠. 네.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 네. 오늘 이제, 그, 어제 유럽. 네. 어제 이제, 폭스바겐이라는 주가는 VOW인데요. 네. 신발은 VOW인데요. 이게 미국에서도 거래되고 다 전 세계에서 거래돼요. 런던에서도 거래되고 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주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거래되잖아요. 17%가 빠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딴 것들이 좀 올라갔어야 되잖아. 그잖아요. 네. 그래서 벤츠도 올라가야 되고 BMW나 지금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아우디는 폭스바겐 같은 그룹이니까 의미 그 아니고요. 도요타라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움직인 게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그 네. 웃긴 게 뭐냐면 어제 나온 거잖아요. 어제 시장 반영 안 되고 오늘 올라가는 게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아니죠. 어제 나온 게 어제 아니라... 나왔었어요.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일요일 날 낮에 봤는데 제가. 아,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낮에 나니까 어저께부터 올랐어야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올랐었는데 어제 내렸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일요일 날 오전에 운동하면서 뉴스를 봤거든요. 미국 뉴스를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억까지는 계산이 잘 되거든요. 조 단위 넘어가면요. 계산이 잘 안 돼요. 어? 근데, 아, 지금 대박입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